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최근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올렸습니다.